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. 네. 벌써 부활이 시작한 지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 부활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50일간의 부활 주기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, 매년 이 부활절을 지내고 또매 주일마다 이 부활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다 그냥 연중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는 일 때도 좀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활이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고 또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가오는 것을 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매일 끼니 때마다 밥을 먹는데 그것이 어쩔 때는 매일 먹는 것이라 지겹기도 하고 맛도 없지만 맛 없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준다는 거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한순간도 없어서 안 되는 공기도 매일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우리가 그 중요성을 매 순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기가 없는 곳으로 가거나 밥을 아예 안 먹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럼 이 부활 시기에 우리들은 부활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활을 축하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. 하지만 사실 이 부활을 예수님만 하신 부활이라면 우리가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예수님 혼자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고 또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그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중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고 우리의 생명을 보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,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? 예. 오늘 제 이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.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.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.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바리사이나 뭐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.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,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 그 사람과 아는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들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실 때 실제로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말하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 할수 없죠. 우리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뭐 다른 그런 하느님이 그 무엇을 어떤 건지 이런 철학적으로 사색을 하고 기억하고 뭐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실제로 만나고 기도 안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실천해 가고 이루어 가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느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되겠죠. 그러면 잠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 생명, 부활을 통해서 받은 그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좀 잘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제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.